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탄생 75달 경축 제1번 조선인 주앙대회가 15일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허정만 청년주앙 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청년의 주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꾼들, 간도지방의 청년본부 위원장들, 청년일꾼들, 동포들,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허정만 의장은 보고에서 어버이 장군님은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체계화하시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었으며 우리 조국을 주체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영도자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은 청년의 탁월한 영도자이시며 제1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펼쳐주신 한없이 자유로운 어버이시라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1조선인운동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경렬한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애국 충정의 본태를 빛내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청년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렬한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탄생 75달 경축 청년주앙 강연회와 청년주앙 사진전시회 제1동포들의 예술공연이 13일과 15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과 조선문화회관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